HUBS 뮤지컬 인사이드 감동과 카타르시스 뮤지컬의 세계로 한양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마다 뮤지컬에 담긴 여러 교양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9월 26일 세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팬 레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럼 잠시 후 위대한 뮤지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나의 빛, 나의 악몽, 뮤즈에게 보내는 편지, 팬레터. 팬레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 세훈은 카페에서 쉬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히카루라는 죽은 여류 작가의 소설이 출간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정체까지 밝혀진다고 한다. 세훈은 구치소에 갇혀있는 문인들의 모임, 7인회의 멤버이자 소설가인 이윤을 찾아가 그 출간을 중지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윤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히카루의 애인이었던 소설가 김혜진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품에서 꺼내 자랑한다. 세훈은 자신이 그 편지를 꼭 봐야 한다고 말하며 히카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뮤지컬 팬레터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천재 작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경성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의 일화를 모티브로 하여 당시 문인들의 사랑과 예술을 그린 작품입니다. 시와 소설 등 문학을 사랑하는 학우분들께는 안성맞춤 뮤지컬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문장과 낭만적인 문학관을 가진 소설가 김유정을 모티브로 한 김혜진의 넘버, 혜진의 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눈이 어두워서 짧게 줄인다. 모든 일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잘못된 환상에서 깨고 싶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깨달았다. 어렴풋하게 남아 내 주변을 감도는 그녀와 같은 바람을 그녀를 닮은 섬세함과 떨림 그녀와 다른 다정함과 순수 그 편지를 찾고 있어야 살 것 같아서 글자로 만든 성 안에서 그래 외면한 채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사랑이 베풀어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느라 훨씬 용감한 너를 보고 나도 한 걸음을 겨우 떼어 여기 편지와 원곡 받아주면 좋겠다 그녀에게 주고 싶던 꽃과 함께 새삼스레 마음이 맴돈다 너의 말들로 그때 내가 버티었다 그게 누구라도 편지의 주인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지의 주인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결같이 너의 답장을 기다리마. 3월 17일 해진으로부터 뮤지컬 팬레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코엑스 아티움에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평균 1, 2년 주기로 관객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다음 공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많이 아쉬운데요. 팬레터에는 많은 배우들이 참여해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훈 역의 김성철 배우, 혜진 역의 이규형 배우의 공연 및 넘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본래 문학에 애정이 있었던 터라 문학과 그 시대, 그리고 그들의 우정과 사랑, 비극을 담아낸 뮤지컬 팬레터가 더욱 명작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문학을 사랑하며 문학가의 꿈을 가진 세훈, 당대 최고의 천재적 소설가인 혜진, 혜진의 연인이자 문학에 심취한 미소녀 히카루, 이들의 순수하고도 애절한 사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뮤지컬 팬레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팬레터는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문장을 담아 편지 한 통 써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뮤지컬 인사이드 시간. 오늘은 뮤지컬 팬레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넘버 혜진의 편지를 제외하고도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모른다 등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으니 꼭 한 번씩 찾아 들어보시길 바래요. 문학과 역사, 예술과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관심 있는 학우 여러분들께선 꼭 잊지 말고 뮤지컬 팬레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당 마스터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저는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뮤지컬 인사이드. UBS